HUBS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 나도 모르는 나만의 파도 속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닷가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동안 나들이는 갔다 오셨나요? 꽃들도 만개하고 석촌 호수나 여의도 같은 벚꽃 스팟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하루를 통째로 꽃을 감상할 여유는 없어서 할 일들을 끝마친 후에 살짝 보러 갔다 왔어요. 집에서 가까운 서울숲에 가서 벚꽃을 봤는데요. 작년에는 서울숲 말고 연희동에서 봤었는데 서울숲 벚꽃도 참 예쁘더라고요. 아직 벚꽃을 보러 안 다녀오신 분들은 연희 숲속공원을 추천드릴게요. 사람도 엄청 많진 않고 어딜 가든 예쁜 벚꽃들이 가득해서 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나름 숨겨진 벚꽃 스팟이죠. 이번 주가 지나가면 이제 정말 시험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중간고사가 이렇게 코앞으로 다가온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이제 슬슬 해야 할 것들이 쌓여서 불안하고 걱정도 태산인데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이렇게 맑고 꽃들은 형형색색 아름답게 만개하고 햇빛은 엄청 쨍쨍한데 어째서 곧 중간고사일까요? 그레스의 오늘은 맑음 시작이 좋아 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날 안겨주는 것만 같아 설레는 아침 춤추듯 가벼운 발걸음 신나는 이 리듬 하나 뭔가 떠오를 것 같아 오늘은 또 어떤 파도를 알아볼까요? 딱 지금 우리는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일들을 마주하면 우리 마음속에 몰아치는 것이 있죠. 바로 걱정과 불안입니다. 걱정과 불안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파도기도 한데요.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막상 눈앞에 있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그럼 또 속상함과 불안이 우리를 덮쳐버리죠. 저는 완벽주의자 성향도 조금 있고 걱정과 불안도 엄청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과제가 쌓이거나 일거리가 쌓이면 부담감에 막막해집니다. 한 가지 일에 제대로 몰두하지 못하고 다른 일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느낌이랄까요?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제 자신에게 화도 난답니다. 제대로 집중했으면 끝낼 일이었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효율적으로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실까요? 물론 매일같이 이러는 건 아닙니다. 하루 정도 로딩의 시간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날부턴 그저 직진만 해요. 매일 걱정만 해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걱정과 불안의 파도가 저는 꽤 큰 편입니다. 그 파도가 제게 몰려오면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버리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중심을 잡아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제이티엔 마커스의 문이 열리면 창문을 나서기 전 들었던 마음 한 걸음 내딛기 전 품었던 말 고래로 온 멈추지 말고 꺼내러 온 저 문이 너를 향해 열린 순간 움츠렸던 가슴이 터질 듯한 벅찬 순간을 보기 못해 여기까지 왔잖아 널 바라보는 눈빛과 많은 손짓 때론 거친 말과 표현도 널 멈추지는 못해 지금 두려움은 잠시뿐이야 문이 열리면 보란 듯이 당당하게 뛰어가 주저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 무작정 달려보면 돼 지금뿐이야 거침없이 넘어지고 부딪혀 널 위한 세상에 펼쳐보면 돼 문이 열리면 한 걸음 물러서면 들었던 마음 되돌아서면 다시 들리는 말 거래로 on 멈추지 마 go on 널 향해 모인 시선들과 비웃음도 마주치는 말과 표정도 널 멈추지는 못해 지금 창피함은 잠시뿐이야 문이 열리면 보란 듯이 당당하게 뛰어가 주저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 무작정 달려보면 돼 지금뿐이야 거침없이 넘어지고 부딪혀 널 위한 세상에 펼쳐보면 돼 문이 열리면 오늘로 불안은 우리에게 어떤 파도를 불러올까요? 제가 앞서 하소연을 늘어놓았던 것처럼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불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도 있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는 불안한 마음은 때로는 나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게 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하게 하고 연습을 시키기도 하고 위급한 상황에선 몸을 피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불편한 마음이 너무 커지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때론 주변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또 가슴이 갑갑해지고 숨쉬기도 어려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불안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데요.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뇌에서 느끼는 안정감의 문제입니다. 불안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뇌로 들어오는데요. 하나는 예측하고 판단하는 피질이고 다른 하나는 싸울지 도망갈지 자동 감지하여 스스로 자율신경계를 작동시키는 편도입니다. 이 두 통로 중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건 편도체예요.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편도통이 일어나는 거죠. 불안은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 접할 때 또는 위험이 다가올 때 대처하게 도와주는 중요한 신체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를 휩쓸어버릴 거대한 파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바다는 불안이 휩쓸려 올 때 어떤 상태인가요? 가오의 러닝. 브리댄 숨을 내쉬고 두려움에 맞설 때 내게 들려온 한마디 조금 더 힘을 내라고 단계 속에 가려져 한 줄기 빛도 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어 오늘의 나를 위해서 남과 다른 시선에 또다시 뒤처지는 그런 날들에 반대로 나를 일으켜 달려나가 지금부터 시작해봐 앞을 달려 Running Running 세상에 소리쳐 막다른 길이 나타나도 난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해봐 앞을 달려 달려봐 거친 세상 속 삶이 나를 누르고 점점 버거워질 때 내게 건네온 그 손길 한 번 더 일어나라고 때론 울기도 하고 때론 소리치지만 내겐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나만의 중심이 남과 다른 시선에 또다시 뒤처지는 그런 날들에 반대로 나를 일으켜 달려나가 지금부터 시작해봐 앞을 달려 Running Running 세상에 소리쳐 막다른 길이 나타나도 난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해봐 앞을 달려 Running Running 너와 함께라면 모든 말 속에서 끝없이 달려봐 거친 세상 속 서로에게로 빛이 되는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불안이라는 파도 언제까지나 힘없이 휩쓸릴 순 없죠. 불안을 다스리는 법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도 잔잔한 바닷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명상인데요. 명상이라는 말에 벌써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저는 가끔 캄이라는 앱을 통해서 명상을 하곤 합니다.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오거나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 땐 명상 앱을 켜요. 명상을 하면 잠시 동안이지만 생각과 호흡을 정리할 수 있답니다. 호흡을 통해 편도체 활성화를 억제하거나 근육에 힘을 주었다 빼는 식으로 근육 이완을 하는 게 편도체 활성화를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편두통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명상을 하시면 여러분의 날카로운 신경을 잠재울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다 보면 오늘 왜 불안감을 느꼈는지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업무로 인한 부담에서 기인한 불안일 수도 있고 특정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일기를 쓰는 시간에 생각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정리하는 거랄까요? 오늘을 돌아볼 수 있다는 점이 최고인 것 같아요. 매일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자면 마음이 찜찜하거든요. 여러분도 잔잔한 파도를 위해서 일기를 써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매일 쓰기는 힘들 테지만 글씨로 가득 채워진 일기장을 보면 뿌듯한 느낌도 든답니다. 힘들었던 때의 일기는 현재 힘든 내게 동기부여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데이식스의 베스트 파트 나의 마음을 울리는 내 마음속 파도를 울리는 나의 마음에 딱 맞는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 나의 마음을 울리는입니다. 노래는 우리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노래로 인해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치유 과정에서 노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오늘은 시험기간처럼 불안이 막 밀려올 때 듣기 좋은 노래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바로 NCT 드림의 오르골입니다. 제가 입시를 할 때도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자주 들었던 노래인데요. 몽글몽글한 멜로디가 매력적인 노래입니다. 어쩔 수 없는 듯한 막연한 불안함, 나도 그래 가끔씩 고민 따윈 던져놔, 마음속의 소리를 들어봐 라는 가사들이 있는데요. 오늘의 파도와 딱 맞는 가사지 않나요? 고민과 불안은 던져놓고 오르골이 돌아가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오르골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죠. 그 오르골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떤 상황에서든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를 쓰지 않아도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그리고 특별히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인생은 흘러가니까요. 이 노래의 가사처럼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속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시는 건 어떨까요? 엔시티드림의 오르골 Take talk, life is still going on 그저 흘러가 Hey DJ play that song 다음 노래 It's like a music box 걱정은 그만해 오늘은 즐겨봐 잠시라도 Life is still going on 암튼 흘러가 야 요즘 왜 그리 폴이 죽어 있어 야 어깨 좀 펴라 옆에 내가 있어 인생이 간 게 뜻대로 안 되지 마음이 간 게 맘대로 안 되지 That's right 어른이 되거나 봐 사는 게 그런가 봐 사람들 다 앞서 나가는 듯한 나 혼자 멈춘 듯한 That's our life 어쩔 수 없는 듯한 막연한 불안함 Tell me if you're feeling dead 나도 그래 가끔씩 고민 따윈 잠시 던져놔 들어 sound up the music 마음속에 소리 들어봐 원하는 건 do it 그냥 do it Stop the music 왜 멈춰 있어 춤추듯 돌아가 Life is a party so 딱히 뭘 안 해도 TikTok TikTok Life is still going on 그 비쳐 흘러가. Hey DJ play the song 다음 노래. It's like a music box 걱정은 그만해. 오늘은 즐겨봐 잠시라도. Life is still going on. 자, 따뜻하잖아. 괜한지 더만지도 누가 보면은 금방이라도 세상이 망한 줄. 유명한 잡아가는 중 헛발차 조만 것뿐. 움직이고 모두 that's why tick tick tick boom. 새야 불감아 다시 해도 괜찮아. 조금 빛을 대다 혼자만의 리듬을 찾아. 잠깐 흔들려도 돼 멀리 돌아가도 돼 즐길 수 있으면 돼 결국 행복하면 돼. 고민 따윈 잠시 던져놔. To the sound of the music 마음 속에 소리를 들어봐. 원하는 마음 이끌어도 해. Don't stop the music 왜 멈춰 있어. 춤추듯 돌아가. Life is a party so 딱히 뭘 안 해도 틱톡 Life is still going on 그저 흘러가. Hey DJ play the song 다음 노래. It's like a music box 걱정은 그만해. 오늘은 즐겨봐. Yeah. 오늘 파도 이야기도 재미있으셨을까요? 중간고사를 앞둔 지금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이라고 덜어드리고자 준비해봤는데요. 시험기간 때 여러분의 바다는 어떤가요? 아마 모두가 불안과 걱정의 파도로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파도에 치여 마음이 복잡하더라도 이 기간도 다 지나가니까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불안을 잘 다스리면서 잔잔함과 고요함만이 가득한 마음속 바다를 만들어봐요.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은 2주간의 중간고사 휴방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마음을 챙겨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힘들 때일수록 휴식의 틈이 없을 때일수록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귀를 잘 기울여야만 들리는 나의 마음속 파도 소리.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매주 화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에서 마음속 파도 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4월 30일에 새로운 마음의 파도를 데려올게요. 하루에만 수도 없이 바뀌는 마음, 마치 밀려오는 파도 같지 않나요? 2주 후에는 또 다른 파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럼 이만 오늘은 마칠게요. 저는 마음속 목소리 배윤, 기록자 이준석,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 등대 김다인이었습니다. 행복한 2주를 보내고 다시 만나요. HUBS